내가 왔다 한다.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겪어라. 안 되는 일 없단다. 노력하면은 쨍하고 돌아온다. 뛰고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나의 행생 푸른 것 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다 한다. 쨍하고 돌아온다 한다. 산뜻하게 밝은 날 돌아온다 한다. 쨍하고